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인민은 노래하네 어머니 우리 당을. 노래가 울립니다.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을 위해 멸사폭무에 나가는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만복을 누리며 사는 인민의 행복을 격조 높이 구가한 노래, 우리에겐 위대한 당이 있네가. 줄 세라 피오면 가리워 주고, 줄 세라 눈 오면 담아가 주네. 어머니라 부르며 안기어 드는 그 품속에 사는 이 행복. 이처럼 깊은 종이 어디 또 있으랴. 이처럼 좋은 품을 떠나 우린 못 살아. 천만 심창의 목소리 우리에겐 위대한 강이 있네. 노래는 시대의 성가이며 천만 심장의 고백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목소리를 합쳐 부르는 이 고백은 천만 군민이 심장으로 체험하고 절감한 끝없는 격정의 토로인 것입니다. 노래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느라면 눈앞에 안겨옵니다. 너무도 뜻밖의 어버이 장군님을 잃은 절통함으로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던 잊지 못할 12월의 나날들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뼈저리는 상실의 아픔과 비통함을 안고 12월의 강추위도 아랑곳 없이 조의식장을 찾고 찾아 한밤을 지새웠습니까? 정말이지 인민행 열차에서 순직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면 12월의 눈보라 속에서 열백밤을 세운들 가슴속에 맺힌 죄책감을 풀 길 없던 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해당 일꾼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사랑하시고 아끼신 우리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해 줄 때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일꾼들이 조의식장에서 좋은 겨울밤을 지새우고 있는 인민들을 위하여 일별 시간별 교대로 현장에 나가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어야 한다고, 인민들이 주위에 떠는 것을 보시면 장군님께서 가슴 아파하신다고 하시며 허상을 서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 보장 대책, 돈물 보장 대책 등을 세우도록 은정 깊은 조치를 다 취해 주신 경의하는 원수님, 하여 조의식장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발열 부침띠와 불돌, 더운 사탕물 공급을 비롯한 사랑의 특별 조치가 취해지는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정령 어버이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인민 사랑은 12월의 강추위를 가셔주며 우리 인민 모두에게 끝없는 힘과 용기를 안겨준 따뜻한 햇빛이었고 천만 자식이 영원히 떨어져 살 수 없는 운명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는 노래 그처럼 절절하게 울리는 것 아닙니까? 사랑 따뜻한 정든 시선은 밤깊도록 교람에 머물러 있고 희적으로 이끄는 신천 손길은 밝은 길만 펼치어 주네. 이처럼 깊은 종이 어디 또 있으랴. 이처럼 좋은 품을 떠나 우린 못 살아. 천만 심창의 목소리 없도록 열암을 지켜주고 기저귀로 이끌며 밝은 길만 펼쳐주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을 우러러 부르는 이 노래. 이 노래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마음은 저 하늘로 끝없이 날아치고 만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감으로 마냥 이 가슴 끝없이 설렙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인민사랑의 기적소리를 높이 올려가신 어버이 장군님께서 너무도 뜻밖의 너무도 애석하게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신 때로부터 며칠 후 해당 일꾼들이 어버이 장군님의 사랑이 여린 물고기를 인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피눈물 속에 작성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올렸을 때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상실의 아픔이 크실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끝없이 위하시던 어버이 장군님의 순간 인민 사랑의 뜻을 변함없이 이어가실 억척의 의지를 가다듬으시며 활달하신 필체로 문건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의있게 공급 조직하여 장군님의 사랑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게 할 것. 김정은, 2011년 12월 22일. 한평생 인민들에게 행복과 기쁨, 사랑과 은정만을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손길이 인민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마음쓰시며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하여 평양시 안의 상점 매대들에서는 남녀로서가 어버이 장군님의 은정어린 물고기를 받아들고 목매여 흐느끼는 눈물겨운 광경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정녕 그것은 펼치면 바다가 되고 싸우면 하늘에 닿을 우리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영원하다는 것을 심장마다에 새겨준 눈물겨운 화폭이었습니다. 저 하늘에 눈부신 태양이 있듯 기 땅의인 그네로운 당이 있어라. 그렇습니다.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 계시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역사는 영원히 흐를 것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열백번을 태어나 다시 산대도 영원히 그 예품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하기에 우리 공화국의 천만 군민은 심장으로 외칩니다. 우리에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당의 품이 있다고. 위대한 당이